모여서 둘이서 하패스 carry on. Rapper가 되기 전 난 rapper가 될 생각은 없었어. Rapper가 왜 말이야 그건 내 거가 될 운명 아냐 그랬던 나. Chicken Nugget Life 첫 무대에 떨렸던 마음 절대로 안 돼 rapper가 얘길 뒤로 감아보면 이건 희극이야. 공부한다 서울 왔어 외려 방황이야. 난 상황이었어 지루함과 무력감 길은 없어 우려가 현실이 되고 17년 IMF 아 슬픈 굴욕감 현실은 피부가 다가올 정도 상실 속에서도 굴러가 시간은 또 물어봐 넌 뭐가 될 거야 그때 내가 들어간 블랙스 검은 소리 물론 그때 난 예산 없던 순수함 겉 하나로도 매력 쩔어가서 물어봐 결국 래퍼가 되고 싶어 했던 나 어설프게 썼던 파임 아직 남아있어 모두 다 낡은 일기장이지만 내겐 무엇보다 소중한 기록 느린 PC통신 답답함 하지만 누구보다 빨랐던 내 손가락 학생이라 바빴지만 내 새벽은 모아 내 시간 누구 하나 인정 하나 주지 않던 그룹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세상 아무도 몰라 밤새 거울 앞에 서서 했던 재수가 뭐 좀 나올 때쯤 내 귀에 들렸지 내 첫 팬이야 거울 속에 래퍼가 Show me the money's on fire Show business up online 손끝이 맞았던 밤 핸폰 없이 즐긴 life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Yeah 1997년 그때부터 시작인데 무분간 지겹대 검고 휘던 체스판 기억해 생애 저반을 채운 거지 꺼려볼게 어때 운동장 숨매매이 나 강백호 쉬는 시간은 치열했음 점에 난 매번 그때 뺏긴 유일한 시간 붐박스 리듬 운명이 채수용만 난 마치 꿈가 유혹은 시작돼 허우적 허우적 그들을 따라가며 듣고도 보는 건 어려운 것 근데 여유로 그게 큰 것 하지만 우리의 학창 시절은 달랐었지 어느덧 다들 그렇듯 학생 때는 똑같고 캠퍼스 낭만은 개나 져버렸고 그래 구명한 맥이 된 다음 꿈이 커 성적은 내 앞에 영혼의 울림을 켜 해결해야 했어 공허함을 뚜뚜뚜 계속해 걸어 0240 춤추듯 입장과 동시 뜨는 공지상 푸른 걸 양식장 물고기들 다들 꿈틀 내게 주어진 시간은 2주의 시간 연습하기엔 충분했지만 아직아 마이크가 내 눈앞에 던져지니까 허무 경계하니까 하얗게 불태운 순간 나도 이제 래퍼야 Show me the money's on fire Show business up online 손끝이 맞았던 밤 핸폰 없이 즐긴 life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Show me the money's on fire Show business up online 손끝이 맞았던 밤 핸폰 없이 즐긴 life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 back Never ever never ever